속에 놓여진 채 놓인 채 yeah, 내게 닿고 싶은데 그저 컴컴한 이 어둠 속에 자꾸 가라앉아 같은 곳에 그곳에 yeah. 네 안에서 점점 난 잊혀져가 내 머물러 있는 네 사랑 안에 오나 I'm trapped, I'm trapped 많은 지쳐가 나 혼자서만 꿈을 꾸고 있나 봐 세게 흔들어 나를 깨워주겠니 깨워주겠니 I'm trapped, I'm trapped 난 나를 잃어가 너 없이 나의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 이제 네 안에서 나는 놓아주겠니 놓아주겠니 I'm trapped, I'm trapped, I'm trapped Oh, oh I'm trapped Oh, oh 가는데 너의 끝이 없는 욕심에 그 욕심에 너라는 세상에 작은 세상 안에 버려진 새 날아갈 수조차 난 없는데 없는데 yeah 네 안에서 점점 난 약해져가 내 머물러 있는 네 사랑 안에 oh, 나 꿈을 꾸고 있나 봐 세게 흔들어 나를 깨워주겠니 깨워주겠니 I'm trapped I'm trapped 난 나를 잃어가 너 없이 나의 이름조차 기억이 안 나 이제 네 안에서 나를 놓아주겠니 놓아주겠니 I'm trapped I'm trapped I'm trapped Oh, oh I'm trapped Yeah 널 잊고 싶어 널 가고 싶어 널 내려놓고 자유롭고 싶어 맘에 지쳐가 나 혼자서만 꿈을 꾸고 있나 봐 세게 흔들어 나를 깨워주겠니 깨워주겠니 I'm trapped